全球的不睡星人， 全体集合！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空中不夜城 ，DJ 麦同学回归日播，暗夜发光，满格回归。月夜月动听 FM 97.4，每晚12点， 空中不夜城，让我们现在开始。嗨嗨嗨，全球的不睡星人，大家好，这里是在每天晚上12点准时跟各位见面的空中不夜城，我是麦麦麦同学，就在 FM97.4 北京音乐广播，今天晚上同样用一个小时的时间带领大家遨游夜空，你准备好了吗？ Let's go！好歌好曲好听到，就是不想睡， 麦麦的空中不夜城。 I think I'm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Kennedy called me after school. I told her I wanna talk to you. Still can't believe that's how we met. That's one day I'll never forget.I think I'm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Kiss my same mind, goodbye, I'm bonkers now. Crazy for your love, I do the most.Walking the street up to your mama's house. Dirt road with pink skies and rainbows. Oh, I climb the tallest mountain just to hold your hand and dance around. The thought of you reverbs in my head, and that's what I said. I think I'm falling for you. I think I'm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Hopefully I'll find my mind, cause I lost it somewhere alone. Ooh, and I pray that you find the time, cause there's only so many minutes in the day. Yeah, the thought of you fills me with blissLooking forward to making memories, we reminisce. Hey, got a whole lot to risk. Don't set my heart into the abyss. I think I'm falling for you. Falling for you. I think I'm falling for you.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m about to lose. Into the broken beat, can't see your lips on a trampoline. Girl, I don't know what's got into me. I think I'm falling for you. I think I'm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ff the roof. I'm about to lose. 嗨，不睡的你，这里是 FM 97.4，在每晚12点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麦麦麦同学。快快下载听听 FM， 来我们的麦家族聊天室，在新浪微博找到麦同学，首页进一群，每天打卡，眼熟 ID 送福利，让我们每晚一起漫游夜空吧。 Label of the year shit 2021 High Music Remix.Let's go. 보여줘야겠어내가망할거랬던놈들에게도내가잘될거라했던너에게도다할게최선갈아껴다새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삶은진짜 VVS VVS Sorry. Papa, yo, se me dio la 사람의 밖에서 머쓱해요 Johnny Baddies they love me 내 삶은 빛나 like VVS Rapping Korea like BTS wow. 내가 보는 vision은 tripping 매일 보장 안 되듯 살아난 me 피해 막힌 길은 가득 부셔 결국 끝에 내가 웃어 하고 싶은 baby do some 노력 나의 돈에 추천 말해봐 주소 I got the whip I'm a hot about the benzo 내 몸에 겨울어 붙은 나의 왼손 파랗게 빛이나 High season baby know you can see me now So life is all about you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라 했어 너 말만을 믿어서 날 아들이나 딸이나 이뤄낼 거야 don't push it up to the top hey. 내 꿈들은 B.I.G 만들어내고 죽어 D.I.E.O.K 물을 위해 아인 돼버렸지 보여 I see no cap so many cappers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 I feel I see all day so many problems cause we the young and hot is VIP let's go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남은 자만이 위해 날 추가해 수많은 전쟁 속에 바라 급파이는 그냥 날 죽고 말아 비비해 시계를 봤더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가 그 외로움이 싫어서 외계는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VVS VVS 나는 그런 거 안 바래 그냥 랩하는 게 내 바램 wow. 지금 이 생각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뒤어져 날 거라고 난 말해 Just run away 도와줘야만 해 거울하는 내면 내 날 갖고 닦아내 즐겨 오늘 내일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줘 get away 내가 날 가두고 왜 get away High music international way wow. 파란 빔에 처맞을 때 이제 밀도를 높일 차례 절대로 바지 안 내려 네 것도 아닌데 욕심만 부려 시간도 뭐네 난 못해줘 better 도와줬더니 넌 화만 내 되려 The faking 우리 난잔 주위에 있어 걱정 말아 왜 너와 그 bitch 나들 like BBS 영원히 영원할 거라 I bet I'm ready to shine like BBS in the dark 거리서부터 굴러서 노리 세 개 찍고 turn 심없이 가려해 보이지 않은 빛을 계속 타 심없이 family love I'm a casual car How about your plane 날개를 펴 hey, I'll never book again, okay 9시 컷 소시 불켜버린 촌놈 출신 순식간에 그려가지고 불킥 안 쳐다봐 충신 stupid just work it to kick 누가 믿었어 홍대거리서 역까지요 더위 더블 원 목걸이 찾네 뭐했어 너네 내가 빈 털털 때 춤이나 춘 새끼를 보고 한숨이 나셔 밤이 돼 눈물이 났어 떠난 눈이 부셔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VVS VVS 오란다 나와 TVS Now see me baby 내 삶은 빛나 VVS VVS 성공하고 싶은 나죠 yeah 전하게 노력했지 mate 지금 내 커리를 보면 약물이 무조건 의심이 가장 더 safe 그래 나 유일해 yes I'm the one 총 들어 메고 앞장면 벗어 신선지만 스타는 let's go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고기불 먹었지 yeah. 언어를 못해서 욕을 먹어도 옆에 꺼내 가수를 적었지 yeah. 지금은 J-POP이 모든 래퍼 아이들이 우상이자 wannabe bitch 해거리 연보디 wannabe this 날 보냈어 집안 땅보다 bitch 10년 채 떡상 봐봐 what I bitch Kid got a new thing Kid got a new B-Bass 누가 너의 머리 위에 New Fiend and Screaming 우리 소리 너무 귀해 다친 너의 귀에 내 삶 너무 crazy 너희 너무 jealous got me going crazy 촛불이 너 always winning 그게 누구든 I don't give a fuck what you're meaning Don't be that show 나를 잊지 마 기득힌 지치지 않지 맨발로 마치 이미 가지 Ay, sure Starting from the bottom 너의 해 아무도 안 믿었던 시간이 날렸기에 I'm a B and not B yeah 몰랐겠지 니자처럼 중하게 준비해 I was a B 털털이 now I'm different 몰랐겠지 내 손가락에 담은 위에 군디 멋지 있지 않지 Like my skin Asia Groovy room처럼 everywhere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全球的不睡新人，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DJ 麦同学 回归日播。 FM97.4，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要知道，任何时候你都有机会成为自己喜欢的那种人，所以千万别害怕，不要被未知所打败。我是麦麦麦同学，继续为大家 play 好音乐。 我还不明白，为什么你离开了我，没有你的电话，没有一封信，我每天晚上在这里，哪里也不想去，可是我好爱你，我觉得我会离不开你，可惜我丢了你，慢慢我的眼泪流下 去不再回头。 欢迎继续收听麦麦的空中不夜城，就在 FM 九七点四，每晚十二点，跟我一起打卡最美夜空。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加我为你的微信好友。麦家族全年线上线下的福利活动，千万不要缺席哦。 在前方为我闪烁，所有的光汇成河。抬头看着星星在唱歌，他的呼吸好似对我说，他说你要慢慢长大，不只为自己活着。如果你也听见星星的歌，不要哭泣，不要再受折磨，若你抬起头，它就在天空。我常常一个人路过车水马龙拥挤的路口，此时的喧嚣闪躲，患得患失的世界，有些画面却无法割舍。是你永远在前方为我闪烁，所有的光会成河。这星星在唱歌，他的哭泣好似对我说，他说你要慢慢长大，不只为自己活着。如果你也听见星星的歌，不要哭泣，不要再受折磨，若你抬起头，他就在天空。 调香师，我爱北京。在我心中，北京是一款混合了檀香、花果香多种香型的香水，就像我经常听的北京新闻广播，有内涵，有温度，余音绕梁，韵味悠长。北京新闻广播调频94.5兆赫，945就是我的广播。 以上为广告时间。 FM 974，北京音乐广播。 全球的不睡星人。 全体音乐。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空中不夜城 DJ 麦同学回归日播，暗夜发光，满格回归。月夜月斗金 FM 974每晚12点， 空中不夜城，让我们现在开始。 曾说不想有天让我知道你对他有那么好，你说会懂我的失落，不是靠宽容就能够解脱。我以为我出现的时候刚好你和他正说要分开，我以为你已对他不再期待，不纵容他再给你伤害。我以为我的温柔能给你整个宇宙，我以为我能全力填满你感情的缺口，专心陪在你左右，弥补他一切的错。也许我太过天真，以为奇迹会发生。 继续收听麦麦的空中不夜城，就在 FM 九七点四，每晚十二点，跟我一起打卡最美夜空。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加我为你的微信好友。麦家族全年线上线下的福利活动，千万不要缺席哦！ 我想你依然在我房间，再多疼我一遍就走。我像是情歌唱得太深重，害你舍不得我。没有缠绵悱恻的场面，没有对白的你爱我。如果灯光再昏暗都无用，你眼泪为谁流？黑夜说思念让人简单，星星说月亮最寂寞。你是我一场好梦，明天一切好说。我想你依然在我房间，赖着我一直不肯走。我像是缘分你出差错，情歌才唱着不松口。像是缘分哪里出差错，情歌才唱着不松口。我像是天分不够难掌握，唱不好的你爱我。 全球的不睡新人，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 打造 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DJ 麦同学 回归预播。 7.4 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回忆里想起模糊的小时候，漂浮在蓝蓝的天空，那时的你说要和我手牵手一起走到世界的尽头。从此以后我都不敢抬头看，仿佛我的天空失去了颜色。从那一天起，我忘记了 惦记，我忘记了呼吸，眼泪啊永远不该不再哭泣。我们的爱过了就不再回来，直到现在 好歌好曲，好听到 就是不想， 就是不想睡， 就是不想睡， 就是不想睡， 就是不想睡。 麦麦的空中不夜城。 一尘不染不是没有尘埃，而是尘埃任它飞扬。你要学会做你自己的阳光。继续听好歌。 静静地陪你走了好远好远，连眼睛红了都没有发现，听着你说你现在的改变，看着我依然最爱你的笑脸，这条旧路依然没有改变，遗忘的每次路过都是晴天，想起我们有过的从前，泪水就一点一点开始蔓延，我转过我的脸不让你看见，深藏的暗涌已经越来越明显，过完了今天就不要再见面，我害怕每天醒来想你好几遍，我吻过你的脸，你双手曾在我的双肩，感觉有那么甜，我那么依恋，每当我闭上眼，我总是可以看见实心的诺言全部都会实现，我吻过你的脸，虽然你不在我的身边，我还是祝福你过得好一点，断开的感情线我不要做断点，只想在睡前再听见你的蜜语甜言， 静静的 陪你走了好远好远，连眼睛红了都没有发现。听着你说你现在的改变，看着我依然最爱你的笑脸，这条旧路依然没有改变，以往的每次路过都是晴天。想起我们有过的从前，泪水就一点一点开始蔓延。我转过我的脸，不让你看见，深藏的暗涌已经越来越明显。过完了今天，就不要再见面。我害怕每天醒来想你好几遍。我吻过你的脸，你双手曾在我的双眼，感觉有那么甜，我那么依恋。每当我闭上眼，我总是可以看见你痴心的诺言全部都会实现。我吻过你的脸，你已经不在我的身边，我还是祝福你过得好一点。才听见你的蜜语甜言， 嗨，不睡的你，这里是 FM 97.4，在每晚十二点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麦麦麦同学。快快下载听听 FM， 来我们的麦家族聊天室，在新浪微博找到麦同学，首页进一群，每天打卡，眼熟 ID 送福利，让我们每晚一起漫游夜空吧。 我会愿意静静地陪在你身边。 可畏， 那我宁愿藏心里面，其实我害怕会失去你的感觉。哦哦，怎么会开始对你有了感觉，有什么朋友默契转身不见，矛盾着犹豫不决，没准备跨越爱的界限，怎么会开始对你有了感觉，神仙朋友恋人之间的危险，进与退被爱包围，谁犯规 嗨，这里是 FM97.4 北京音乐广播，在每天晚上12点开始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你的好朋友麦麦麦同学。今天的麦式严选歌单你还喜欢吗？记得在节目结束以后线下跟我联络，新浪微博 @ 麦同学进群互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麦家族全拼来进入我们的微信群，让我们在下期的空中不夜城再见吧，拜。接下来是月海新歌。 Poetry in your body, you got it in every way. And can't you see it's true? I'm watching, I am hot for you in every way. And turn around, let me see you, wanna free you with my rhythm. I know you can't get enough when I turn up with my rhythm. Free. 接下来您将听到的是粤海新歌。 FM 九七四，北京音乐广播。 妈妈，我已经把整洁的公筷摆在饭桌上了。 老刘，咱以后骑自行车上班吧，明早胡同口见啊。 小雨，出门遛狗牵好狗绳，别伤到邻居。 首都文明办诚邀您参与微蓝北京专项行动，献出环保微力量，共享文明健康新生活。详情关注微信公众号微蓝北京，大写的微，蓝天的蓝。 以上为广告时间。FM 九七四，北京音乐广播。 音乐更动心。